young shawty, forever young, forever young shawty, forever young. 네 눈을 쳐봤던 날 그 속에 수많은 별들을 보았어. 조금은 우습게 입었던 그날 하필이면 왜 그런 날에 너 그 순간을 난 잊을 수 없어. 빛나던 네가 나를 향해 오던 날 넌 내게 best of the best, the one I ever had. 너에게 내가 선물할게, so I won't regret. Miss you, I really miss you.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내 노래 불러줄게. Turn the radio on, turn the radio on. Miss you, I really miss you. 네가 날 생각할 수 있게 내 노래 불러줘. Turn the radio on, turn the radio on. Cause I wanna be forever young. 내 곁에만 있어줘 이대로.